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하요일입니다. 오늘은 가정상담, 그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우리 봉원 선교사님이 이제 그동안 상담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또 우리 전문 상담가를 모시고 또 우리 깊은 속내를 알아보고 또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PM 라디오 방송이고요. 저희는 남태평양 선교 방송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아 정오에 만나요. 우리 권민경 상담사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노스쇼 우먼센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얼핏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딱 여자들을 위한 무슨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자기소개와 또 네. 좀 해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쇼 우먼센터는 오클랜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1987년도에 세워졌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서쪽에도 있고 지역마다 여성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역마다 이제 다 여성들을 위해서? 네,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닌데, 오클랜드에만 해도 한 서너 군데 아마,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제공하는 거는, 이제 먼저는 전문 상담인데, 저를 포함해서 카운셀러가 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키위가 두 분 있고, 제가 한국인인데, 이제 한 분이 최근에 이제 은퇴하시고, 퀴 한 분, 사우스 아프리칸 한 분, 저 한 명 이렇게 되었어요. 오히려 다민족이네요. 예, 다양하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뉴질랜드가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다양한 이제 컬처 백그라운드 있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텀별로 이렇게 여성들에게 유익할 만한 세미나나 워크샵 어떤 그룹 같은 걸 운영하고 있어요. 아,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아트 그룹이라고 해서 어떤 뭐 특별한 미술적인 소양이 없어도 그냥 마음껏 준비된 아트 재료로 자기를 표현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뭐 힐링도 경험하고 이제 그 또래의 엄마들하고 이렇게 나눔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요. 제 기억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제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뭐 앵거 매니지먼트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걸 한 적도 있어요. 그 지금 권민경 상담사님께서는 이 일을 언제 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2009년에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레이들러 칼리지 아시죠? 바이브 칼리지 오브 뉴질랜드 예전에 그러니까 거기 졸업을 하면서 이제 실습은 주로 학교에서 했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상담의 어떤 장소를 위해서 찾다가 그러니까 노쇼의 지역에 한인들이 많잖아요. 한인들이 많이 대부분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산다고 하죠. 예, 그래서 노스쇼 지역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이제 교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던 중에 이제 노쇼 우먼센터가 연결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그 이유는 몰랐던 건데 이제 이게 언어의 장벽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오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운데 그 얘기를 또 영어로 하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예, 또 다른 부담이고 스트레스다 보니까 제가 오고 나서 한국인들이 이제 상담 서비스도 이용하고 이제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는 걸 보면서 아, 특별히 이제 아시안 중에 이제 코리안들은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으면 서비스가 있어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더 이해하게 되었죠. 자, 그런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뉴질랜드가 복지의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네.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고 카운슬링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언어 잘 안 되다 보니까 무작정 한국인이 없다고 하면 이제 특히 또 이민 세대들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좀 많잖아요. 네. 물론 젊은 세대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네. 근데 아무래도 소통의 그런 어려움은 아무래도 우리 이민 1세대 뭐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네. 여성분들. 네. 남성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원래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대외적인 활동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물론 뭐 이것도 편견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뉴질랜드에 오면서 물론 많은 여성분들께서 더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 나라에서 사람들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권민경 상담님께서 딱 오시면서 노숙시설은 조금 좋아지고 있다. 아, 그렇다고 알려줘야 된다. 뭐 그렇다기보다 이제 제가 네. 이제 작은 역할이라도 하게 되어서 이제 또 필요한 분들에게 통로가 되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통로가 더 많아지면 참 좋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이렇게 잘 그 뭐 가족들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 필요는 항상 뒷전으로 미루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막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클라이언트 그룹이 여성이지만 또 남성분들은 남성분 나름대로 이제 또 강하게 보여야 되니까 가족 앞에서도 이제 또 밖에서도 이렇게 늘 애쓰시고 하니까 남성분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들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데 네. 우리 노숙시설 우먼센터는 네. 남성은 이용 못하나요? 아, 가끔 그런 문의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우먼센터는 여성들을 위한 곳이니까 남성을 위한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남자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여성을 위한 펀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숙시설 지역에서는 상담은 가장 무료 아니 저렴하게 아마 제공을 할 거예요. 아마 지난 2년간은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적은 코스트를 하다 보니까 남성을 왜 안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남성을 위한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뭐 네, 맨스 그거, 얼라이브라든가 뭐 이런 기관들도 있고 지난번에 오신 봉 선생님 같은 분도 남성을 잘 도울 수 있는 분이고 근데 제가 가끔 남성을 하기도 해요. 어떤 GP가 리퍼를 했다거나 이제 꼭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제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자녀는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부모도 같이 필요할 경우에 학교에서 리퍼럴이 오면 제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 상담을 하시는 분이 가족을 돕고 있지만 그중에 어떤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더 니드가 있어서 개인 상담하면 좋겠다. 그리고 리퍼럴 해주시면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특히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노쇼 그 우먼센터가 네. 이제 정확히 하는 일들이 네. 짚어주고 계시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실 수 있도록. 상담하고 그런 세미나 외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런티어로 일하시는 변호사 몇 분이 계셔가지고 여성들 이슈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예약을 하시면 이제 뭐 무제한으로 하는 건 아니고 30분 딱 한 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30분이 도움이 돼서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변호사나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무료 법률 상담이 있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클로딩 익스체인지 룸이라고 있어요. 네네.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왜 입을 수 있는데 나한테는 좀 안 어울리거나 아니면 네. 좀 오래돼서 난 실증 났거나 네네. 하는 그런 옷가지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자라서 특히 한국 옷들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헤어지지 않고 입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집엔 필요 없지만 또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내려놓고 보고 또 자기가 필요한 건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이제 새거 사 입는 거 참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또 이 나라 세컨핸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컨도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네, 특히 한국 분들 옷을 갖다 놓으면 이 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이 좋아서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화 이용.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어떤 키위 할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네네.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불러줄 수 있겠냐. 근데 그럴 때도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정말 얘기할 곳이 없을 때 상담 약속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와도 그때 이제 가능한 스텝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우리나라 치면 119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뭐 예. 다산콜이라면 123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근무 시간 9시에서 3시이기 때문에 뭐 24시간 대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데이타임에 여성분들이 이제 통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상담이라든지 네. 뭐 법률 상담 특히 네. 이제 그런 걸 많이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물론 이제 여력이 되시면 괜찮은데 좀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뭐 도움을 받을 수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비용을 말씀하시는 네네, 그렇죠. 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보통 상담비가 좀 비싸요 이 나라가 네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성일 경우에 6번까지는 한 세션에 15불에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점심값 한 번 정도 비용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인컴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라면 지난번에 봉 선생님도 한번 소개를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윈즈라고 이제 정부에 네. 카운슬링 피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폼이 윈즈에 있고 그리고 이제 GP들도 보통 가지고 있고 저희 센터에도 있어서 그 폼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GP 저의 사인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진행 그에 따라서 상담비가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고 예.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화를 있다. 주시면 만약 15불도 나에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통로들을 또 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니까.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예. 사람들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의 케이스를 케이스에 맞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연락을 하고 싶다. 네. 그럼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센터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네네. 예, 444-4618이에요. 오클랜드죠? 09? 네. 그런데 가끔 한국분들이 네. 그 자기 연락처를 남기셨는데 이게 저희 스텝이 이제 키위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 번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코리안 라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사람이 받는 건 아니고 자동 응답기예요. 예. 그 번호는 444-2922. 09? 네. 공구 444-2922인데 여기 전화하시면 이제 응답기가 받는 거죠. 그래서 받아서? 이름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린다는 메시지가 주신다. 나오면 거기에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연락을 해서 한국분일 경우에는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다 하시려면 좀 힘드실 수 있겠어요. 다 사람들이. 근데 참 한국 분들이 네. 특히 이제 어르신 세대는 이제 상담을 경험하신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자기 혼자 해결하거나 뭐 가까운 친구나 지인한테 이렇게 가끔 이렇게 털어놓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상담 서비스를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뭐 지인들에게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듣다 보면 저도 사실. 예. 예. 가끔 친구들이 나 가끔 이제 전화가 와서 얘기를 네. 할 때가 있어.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네. 맨날 똑같은 그 고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으면 네. 저도 가끔 연락받아 그래 나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지인이 케어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 카운슬링이 필요한 예, 거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전문 상담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제 오클랜드가 워낙 스몰 월드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상담 갔는데도 그 얘기가 다른 곳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밀 보장이 되는 안전한 대화의 통로예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참고 참다 보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할 때 오시는 한국 분들이 많아요. 키위 분들에 비해서 상담을 사용하시는 게 키위 분들은 뭐 부부 관계에도 어려움이 결혼 초기에 있다거나 아니면 중간기에 좀 우리 힘으로는 좀 핸들링하기 어렵다.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좀 해결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면 한국 분들은 그 문제를 굉장히 골물 때까지 놔두고 나중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봐요. 심지어는 자살 시도를 하고 오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진짜 이혼 바로 직전에 더 이상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때 찾으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좀 더 내가 그것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문제의 어떤 초반기? 그때도 도움의 통로를 찾는 게 참 지혜로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많더라도 되게 여러 가지 특히 한국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나라 와서까지도 조금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감내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 돼가지고 저도 사실 그 제가 이제 우리 권미경 상담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또 여성 문제가 사연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근데 읽다 보면 저는 사실 남자다 보니까 좀 이해를 이렇게 못했던 부분에서 되게 심각하게끔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거의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어떻게 보면 손쓸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은 순간까지 가야 겨우 이렇게 토하는 듯이 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참 이게 어렵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받아야 된다. 상담을. 받으면 훨씬 유익하고 본인이 매니지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제가 학교 상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학교 상담 같은 경우도 키위 학생들은 만약에 아침에 엄마 아빠가 싸웠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불똥이 자녀에게도 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아침에 갑자기 야단을 맞았단 말이에요.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근데 그럴 경우에 학교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기보다 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 마음이 좀 진정되고 좀 털어놔야 될 것 같아서 왔다. 그러면 사실 수업을 약간 늦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머지 시간은 좀 마음이 정리가 돼서 들어가니까 좀 괜찮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한국 아이들은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왔던 아이들이 상담이 꼭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좀 생각할 거리가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도움이 되겠네? 라고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을 때 와도 되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얼마든지 괜찮다고. 그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풀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 방법을 좀 건강하게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무래도 사춘기도 같이 겪은 데다가 또 문화적 차이도 있고 네. 예, 여러 가지 갑자기 듣다 보니까 저도 제가 딸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칼리사인 딸이 있는데 네. 갑자기 이게 가해자 같은 마음이 좀 상담을 좀 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네. 이제 혼을 내놓고 나서 이제 물론 대부분의 아마 부모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네. 아이를 위해서 혼낸다고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본인도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만약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되게 이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혼자서 삭히셨고 그러니까 남자는 또 그렇고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보고 자라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거 저는 여기 와가지고 특히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이쪽 문화권에서 제일 좋았던 게 정말 그 와인을 한 잔을 마시더라도 아니 와인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화를. 맞아요. 끊임없이. 네. 그게 자기 한국 가정에서는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가벼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무거운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계가 아무래도 네, 형성이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상담하실 때 보면.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통 오시면 케어를 한다고 해야 되나? 카운셀링을? 일단은 그 카운셀링 어프로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이 겪고 있는 이슈가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고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각각의 반응이 다 틀려요.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슬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어서 온 거니까 그걸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도록 이제 먼저는 들어주죠. 예, 리스너가 되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힘들어서 얘기를 해도 다른 분들이 쉽게 뭔가 솔루션을 막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예, 근데 그분들도 사실 그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분들이 돕지 않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서. 예, 그거는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드리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라는 생각이 들고 듣다 보면 이제 그분들의 이제 니드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들을 던져서 이제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답을 다른 사람이 주면요 들을 때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것이 되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질문을 던져서 본인이 생각해서 답을 알게 되면 그건 자기 것이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해서 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나갈지를 찾는 네. 게 자기 가장 바른 답이 될 수도 있다. 네. 카운셀러들마다 쓰고 있는 어프로치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케이스 당장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력이 없는 분에게는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서포트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은 내적으로 자기가 강해지고 건강해져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을 때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카운셀링의 네. 목적은 지속적으로 카운셀링이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안에 있는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리소스들을 알아가고 이제 강화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제가 돕고자 하는 방법은 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노스쇼 우먼센터에서는 돕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앞으로도 우먼센터의 계획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뭐죠?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네. 노쇼 우먼센터의 그 서비스는 제가 지금 거의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은 것 중에 혹시 내가 이런 서비스 이용하면 좋겠다 싶으면은 어떻게 연락하세요? 네, 아까 그 444-4618 아니면 한국어 라인 444-2922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노쇼 우먼센터 치시면 저희 웹사이트가 떠요. 거기에서 이제 컨택 뭐 메시지를 보내셔도 저희가 이제 약속을 잡아드리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네, 노쇼 우먼센터 이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찾으시면 네. 연락할 수 있고. 근데 갑자기 근데 내가 너무 슬퍼. 네. 너무 답답해. 네. 근데 아까 우먼센터 그 운영 시간이 3시까지로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에 이제 24시간 아마 전화를 받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계가 좀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사실 그럴 때는 정말 급하게 옆에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인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그럼요. 좀. 예,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냥 털어놓기만 해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결코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정확한 뭐 통계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 네. 방송국에 사연 오는 거 보면 네. 거의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아요. 네. 나이를 떠나서. 네. 왜 상담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논문에 썼던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아마 충분치 않을 것 같고 제가 기회가 되면은 천천히 한번. 예, 여성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조금 알게 된 거 그런 부분들 예,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스스로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런 질문을 많이 자기한테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내가 왜 슬프지? 왜 그런 생각하고 상황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어려워서 힘드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자기를 행복하다고 보는데 본인은 정작 자존감도 없어지고 막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아, 남자분으로서 그것이 더 궁금하셨군요. 네, 되게 궁금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부부든 친구든 간에 한계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르니까 도와주는군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쵸. 특히 남자들은 자꾸 솔루션을 제공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그 봉 PD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듣는 여성분들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아 남자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있고 돕고자 하는구나. 예,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눠주실 때 좀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실까.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운전할 때 그런 기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뭐 가다가 이제 길을 틀렸어. 네. 그럼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 틀면 되잖아요. 네. 그게 맞는 거를 본인도 알지만 그 옆에 여자가 어떻게 뭐 아내가 됐다 애인이 됐다 누가 있으면 이상하게 이거를 사실 그냥 그래 내비게이션 틀렸으니까 켜고 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꼭 고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그러니까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해결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인정도 못 해.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여성분들의 문제를 대할 때 남자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긴 한데 모르니까 모르는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좀 외면하는 형태로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성의 입장을 나눠주시니까 여성분들도 아 남편분들이 혹은 남자들이 우리를 케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 의도는 다른데 그 표현이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구나 하고 좀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먼센터에서 남성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을 이해하는 방법. 그러게요. 그것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러면 그 사연을 가기 전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네, 찬양 한 곡 듣고 사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보내주신 사연인데 어느 거예요, 저? 근데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사연 익명으로 요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온 지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권이 기각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희망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벌써 3명의 아이 중에 2명은 대학을 다니고 막내는 칼리지를 다닙니다. 학비도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고 남편 회사도 요즘 어렵다고 한국을 돌아오면 안 되겠냐고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처음 직장을 잡고 다니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갑자기 이제 비자를 돌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영주권 관련해서 이제 내용 소송까지 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성에서는 여전히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행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도 지치고 살아온 삶 자체가 다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아이들도 눈치를 채는지 힘들어하고 자꾸 사라지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살아본다고 정착해본다고 노력했는데도 자꾸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가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우울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혹시 기록이 남을까 불리할까 봐 병원이나 치료를 생각도 못합니다. 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가족 전체가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게 더 힘들게 만듭니다. 도저히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에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혹시라도 노출되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나눴던 것 중에서 진짜 그 뭐지 불리할까봐 상담을 받으면 좀 뭐 그럴까봐 막 이런 걱정들이 다 있으시면서 정말 이게 사실 5년 하면서 특히 아이들이 걸리니까 이날도 학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비자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크죠. 그렇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기다리는 동안 또 문제가 있어서 더 딜레이되고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저도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다라는 것을 참 많이 실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봉 PD님은 영주권 좀 쉽게 받으셨나요? 아니, 저도 올해 신청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저는 2000년에 왔는데 네네. 저희 가족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도 두 가지 이슈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눠도 될까요? 네.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하나는 이제 건강과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점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1점이 부족한 신청하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에 왔다는 거는 이 나라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니까 반드시 나왔으면 그렇죠. 좋겠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이 상황이 안 되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의 통로를 찾는 게 중요한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아이가 이제 돌 지나고 한 두 살쯤 됐는데 유모차에 태워서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처음에는 영주권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 예. 예.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수록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영주권이라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영주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냐. 그러겠네요. 그런 질문이 네. 저에게 이제 내적으로 들리는 것 같았고 근데 그 질문 앞에 제가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영주권이 우리 가족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거라면 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분의 계획이 나의 생각하고 틀려서 영주권이 안 나온다. 네네.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나 자신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을 쉽게 할 수는 없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질문하고 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실제로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이 이것을 매니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게요. 그 고백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고백이 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있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니까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나서 너무 놀랍게도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됐어요. 오. 그 건강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놀랍도록 그 이슈가 풀리게 되었고 오. 그리고 저희가 그 1점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 옆에 계셨던 어떤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네. 분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케어 안 해서가 아니라 네. 뉴질랜드에서 점수가 낮아진 적이 거의 없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면은 도와주시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1점이 낮아졌어요. 저희가 그 낼 수 있는 기간 얼마 며칠 전에 낼 수 있어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네네. 신기하게도 한 3개월 이후에 3점이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그 몇 개월이 왜 1점이 낮아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는 그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신 거라는 생각이 정말 놀랍네요. 예, 들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가족이 새벽기도 돌아왔을 때 저희 집을 중간으로 두고 아직 해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지개가 저희 집을 가운데로 두고 이렇게 떴어요. 이 나라에 네, 무지개 보는 거 참 좋잖아요. 네, 좋죠. 근데 그걸 온 가족이 보면서 뭔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소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새벽 기도를 좀 나가야 돼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영주권이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네네. 이상하게 다른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기간에 저희 것은 계속 밀려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품었던 소망 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신뢰하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고 선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그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마음을 먹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본인의 생각대로. 예. 그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네. 자신도 힘든데 이런. 또 그것이 노출되면 어떡하나 해서 이제 피해가 될까 봐 이렇게 나누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카운셀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분이 우울증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람이 너무 지치면 우울감이나 우울증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상황 자체도 힘들지만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나 자신과 삶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느끼고 이분도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 상황보다도 더 힘들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안 될 부분을 계속 생각하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우울증도 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좀 경미한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을 돌보고 주위에서 이렇게 따뜻한 지원을 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관심으로 이렇게 격려해주면 이제 통과가 되고 회복이 되지만 만약에 이 우울감이 굉장히 오래가고 내 삶을 혼자 매니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면 네네. 이거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GP를 찾거나 상담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못 간대요. 예, 무서워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영주권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사실 저는 병원 쪽 전문 관계자가 아니기 네. 때문에 이 말은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아마 그쪽은 나중에 라디오에서 또 초대를 네. 하셔서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느냐 한번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들은 얘기로는 신청할 때는 네. 뭐 사이콜로지컬 프로블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이미 서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럴 때 그 레코드가 영향을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쪽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이분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상담에 관련된 네. 건데 상담은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비밀보장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제가 2009년부터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주권과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도 만났는데 그런 케이스는 보지는 못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은 비밀 보장이 되는 대화이고, 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예.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경우에 예외가 있을까요? 범죄? 맞아, 그럴 수 있겠죠. 네. 특별히 그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관련된, 세이프티와 관련된 이슈 있을 때, 예를 들면 네.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뭐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내가 죽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면서 플랜을 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폭력적인 관계에 노출이 되어서 이분이 위험하다거나, 그럴 때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이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 저희가 리퍼를 하는 것이 카운셀러의 어떤 책임이기도 하는데, 이때도 클라이언트에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함께 진행을 해요. 그것도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네.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비밀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풀지 못하는 감정적 어려움을 이렇게 풀어가는 해소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사연을 주실 정도면 사실 옆에 그 좀 아시는 지인분들한테는 조금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인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제가 2010년도에 여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TV에서 일을 할 때 출장을 왔었는데, 그때 잠깐 이제 크라이처즈 들렸다 갔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그 뉴스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던 그 새 모녀 자살 사건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사건이 그때 있었어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근데 그분들 거기 이제 현장에 있었던 분이 이제 목사님이 한 분 말씀하신 게, 본인이 목회를 20년 동안 한다고 하고 했는데 바로 가까이 같이 사는 그 도시의 마을에 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은 다 잘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쵸.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는 소통하지 못하고 막 그랬던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듣다가, 물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그까지 보내주셨으니, 이분 어쨌든 소통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자기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맞아요. 보내신 것 자체가 그걸 소망하고 원하시는 거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나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통로를 그분들이 연결해 주기도 하거든요. 저희 센터에 오는 클라이언트 중에도 스스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친구분이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이전에 상담을 경험했던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GP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아까 좀 시리어스 할 때 온다라고 했었던 경우 중에 자기는 이제 뭐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어떤 메디컬 체크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의사가 볼 때, GP가 볼 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몸으로까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건면해 주고 이런 서비스 있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이 소개해 주고 그렇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여성분이잖아요. 네. 집에서 놀고.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좀 케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아이들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보니까 아이들도 좀 눈치가 있고 대학생 정도면 사실 맞아요. 제가 자녀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나를 먼저 돌아봐야 자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영주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가족에.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에 에너지를 100을 두기보다 에너지를 좀 나누어서 부모님 자신을 위한 통로를 좀 찾으시기를 먼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사연의 경우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무거움도 있고, 또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그렇죠. 굉장히 예민해지어 있으시기도 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가족이 모일 때 네. 아무리 표를 안 내려고 해도 긴장감과 걱정이 이제 감돌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녀분들도 사실 힘들어서 통로를 찾으실 필요가 있겠지만 먼저는 이걸 느끼신 부모가 엄마가 먼저 자신을 위한 통로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서포트와 환경적인 어떤 그런 안전을 마련해 주는 거 부모로서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부모가 정서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아, 건강.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걱정이 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서포트 해주고 싶은데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줄 힘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데 내 표정은 계속 힘이 빠지고 걱정되는 표정으로 아이를 이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를 좀 나누어서 어떤 자신 안에 있는 리소스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지만 가족 밖에서의 지원도 찾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왜 긴장을 풀고 흐트러질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릴렉스한 예. 자기한테. 그리고 진짜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큰 이슈가 있으면 모든 것이 심각해서 사실 언제 내가 웃었나라고 생각할 때 정말 웃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스트레스를 상황이지만 그걸 풀어가는 거랑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잠도 사실은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자기만의 그 릴렉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혹시 갖고 있었던 취미를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취미가 도움이 되기도 네. 해요. 어떤 분은 취미로 도움을 받는 분도 있지만 진짜 차 한 잔을 가지고 그냥 내가 파크에 가서 걷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사우나를 친구랑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땀을 빼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러니까 뭐 꼭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자기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최근에 몸이 좀 불편한 데가 있어서 침을 맞은 적이 네.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시간 일을 하면 그 10분은 나누어서 쉴 수 있고 또 어떤 의사분은 10분 아예 누워 있어라. 자지 않더라도 누워 있으면 그 뼈와 근육 이런 부분들이 긴장되었던 부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저도 무리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네. 근데 몸도 이렇게 긴장을 풀어줄 때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통로를 찾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일 예. 먼저 자기 자신을 풀어주고 예. 자기 여유를 되찾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끔 예.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 네. 제일 첫 번째로. 그다음에는 이제 자녀 이슈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녀들이 눈치를 채는지 힘들어하고 자꾸 사라지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모로서 걱정되고 그렇겠죠? 본인 불안할 것 같아요. 예, 본인도 힘드신데 아이들이 불안하고 정말 걱정이 되실 텐데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가능성. 예.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이슈와 감정이 투영되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힘들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실망과 걱정의 정도는 어머니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도 실제로 오랫동안 이제 바라고 있는 이 영주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데 학비가 될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실제로 많이 힘든 상태일 수도 있겠죠. 특히 대학생 다니는 친구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이 있다라는 거를 안다면은 쉽게 단정하기보다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아보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엄마가 먼저 자기 자신의 통로를 찾고 나면 자기 마음이 투영돼서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돼요. 좀 더 객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신기하게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편해요. 만약에 부모가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하는데 그 표정이 엄마도 이미 걱정을 너무 많이 지고 있고 얼굴에 그 우울함이 가득 배어 있다면 아이들도 가족을 함께 케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내가 얘기하면 나의 짐을 더하는 거겠다. 더 힘들게 만드니까. 네. 뭐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아니 별로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조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긴장을 풀어가고 그럼 표정에서부터 엄마가 들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추스른 이후에 좀 더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로 말한 것인지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힘든 일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아이가 이렇게 그때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의외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처 나누지 못했던 자기 마음의 짐을 엄마가 들어줄 수 있겠다 싶으니까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영주권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의외로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영주권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은 아이도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을 돌아보시고 적절한 기회에 이렇게 아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니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아이가 문제가 있다. 네. 정말 힘든 일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럴 때는 지금 자녀 두 명이 대학교 다니고 한 명 네. 고등학교라고 네. 했잖아요. 갈리지. 그러면 이 나라 대학교, 고등학교 대부분 상담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그래 들어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겠지만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학교에 상담 서비스를 받아서 네가 혼자 힘들게 하기보다 도움을 받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 이슈가 가족이 함께 풀어야 되는 이슈라면 가족 상담을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짧게라도 가족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알 때 솔루션도 이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혼자서나 혹시 뭐 지인 옆에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되게 이 정도 이렇게 심각한. 그러니까 근데 본인 어머니의 그게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또 아이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힘들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바라보는 게 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울하면 진짜 우울함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하늘은 맑은데 맑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기보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좀 쉴 수 있는 통로를 찾는 게 가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게 다 뭐 이렇게 잠깐 짧게 얘기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노쇼 우먼센터에 좀 의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 센터 오시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런 비슷한 그런 통로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네. 지역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또 더 편하신 데도 있으실 테니까. 근데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물론 잘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태가 그래도 아무래도 좀 한국어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지금 노수쇼 우먼센터만 한국인이 있는 건가요? 상담사가? 저희 센터는 그렇고 네. 도박 방지 재단 예 그쪽에도 네. 한국인이 계시고 다양한 곳에 한국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네. 우리 검인경 상담사님한테 찾아가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도와줄 있죠. 도와줄 수 있다. 예. 예. 다시 한번 노쇼 우먼센터 소개 좀 다시 연락처 좀. 네, 노쇼 우먼센터는 444-4618 그리고 한국어 라인은 444-2922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또 가능한 부분이. 가족 간의 격려가 이제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가 그 영주권이 이 가정의 큰 도전이긴 하지만 또 다른 챌린지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연 보니까 남편은 한국에 계신 것 같죠? 네네. 예, 그리고 자녀 두 명은 대학이고 한 명 막내는 칼리지라면은 이곳에 오셔서 5년 동안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정말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요. 이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시고 또 가족이 함께 동의하고 그런 가운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빠는 기러기 아빠로 희생하면서 그렇죠. 네. 경제적인 지원을 책임지셨을 것 같고 또 엄마는 보니까 아이들만 책임진 게 아니라 일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 아주 어린 시기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네. 언어 극복하는데도 쉽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장애물과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매 시기마다 자녀는 자녀대로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신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5년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도 서로 위로나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누면서 함께 울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부모라고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만 해도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닌데 우리 가족이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네.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네. 가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영주권이라는 결과가 다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했었던 수고와 노력을 가족이 모였을 때 한번 적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본다. 예.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와 자녀 세 명이 했었던 이 아이들이 기여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엄마는 또한 아빠와 자녀들이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와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한번 가족이 모였을 때 한번 적어보고 이제 쉐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었던 건데 가족은 그것을 정말 크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것을 서로 수고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힘드셨을 텐데 마음이 짠할 때가 있었다고 근데 말로 못했지만 정말 아빠를 존경하고 엄마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자녀가 이런 부분들 애써주고 잘 이겨낸 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눈다면 이 결과 결승점에서 누리는 그 결과가 주는 기쁨도 있겠지만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떤 때보다도 가족이 하나 됐던 거 이것이 가족의 큰 유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무엇보다도 작은 것부터 좀 실천을 하면서 네. 해결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네. 이분의 사연 중에 네. 어떤 표현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브로셔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네.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힘든 가운데 이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에게 힘이 되라고 적어주신 피드백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분의 고백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네.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으면 네. 좋겠는데. 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캄캄한 동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혼자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밖에 불빛이 보이는 곳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곳을 향해 걸어가며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분이 아까 캄캄하고 온 가족이 늪에 빠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그런 가운데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했는데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힘을 내어서 그곳으로 걸어가는 그 경험을 했다는 이 고백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고백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 가족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고요. 저에게 칭찬을 좀 그럼요. 자, 애쓴 것에 대해서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긴 하지만 이 마라톤까지 달려온 시간의 결승점이 그렇게 멀지는 않지는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고 자신을 위한 통로를 찾으시고 가족 간에 위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그리고 바라기는 이민성에서 속히 열린 마음으로 이 가정의 케이스를 좀 다뤄주셔서 네. 승인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이민자들의 또 삶에 비슷한 겹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 범인교 상담사님이 첫 시간을 이렇게 상담을 가져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여성분들에게 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면서 좀 케어할 수 있고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아하 정오에 만나요 화요일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